그렇게 망설이나요? 그렇게 자꾸 뒤떨어지면 내 마음 찾지 못해요. 보고 싶으면 보세요. 안고 싶으면 안으세요. 그럴 용기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날 사랑합니까? 하루 종일 내 생각만 하면 뭐래요. 매일 애태우면 뭐래요. 어떻게 날 사랑합니까? 하루 종일 내 생각만 하면 뭐래요. 매일 애태우면 뭐래요.